김종숙 도서관이 11월 25일 쿠바 김일성 고등학교에서 개관됐습니다. 개관식에는 쿠바 제인민 간의 친선협회, 조선통일지지 쿠바위원회, 김일성 고등학교 일꾼들, 군중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개관식에서 연설자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 동지의 존함을 모신 학교에 김종숙 도서관을 내온 것은 우리들의 자랑이며 긍지라고 하면서 교직원 학생들은 도서관을 통하여 조선의 위대한 수령님들의 업적에 대해 더 잘 알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